네가 반짝이 뜬 그 하얀 의전 밤에 I remember when you walked through that door. Sit down in that chair. The times and shit. But you been here. 네가 먼저 믿던 그 하얀 의전 밤에 yeah. 향기를 이어가고 네가 떠난 너로 차가운 정중 밤에 널 기다리고 있는 작은 yeah. 카페 습관 잃은 아이스커피 에스프레소 더블 샷 눈을 감아 조심스레 한 모금만 흘러오는 즐겨 듣던 음악 심장이 점점 빠르게 들어온다 처음들 만난 설레이도 떨리는 회상에 카페인이 무뎌 꼭 챙기던 그녀의 설탕 시럽 이제는 그저 카페인은 시럽 Yeah. 그대만의 하얀 진마 위로